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뉴송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집사람. 제대되어 고향에 온 봄이들 그 봄날에 꽃다발에 인연으로 한 가정 이뤘네. 아 내 사랑 좀 다음 우리 장의 부 봄에 지칠 때면 앞에서 부축이고 일이 많아 지셀 때면 곁에서 잠못드네 아 타고 생활의 너를 줘 비춰주는 군대 따라 영원히 같이 가리 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생각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시대 뉴송 찬가.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